봉수가 말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꿀 보라스 나트나 나도 한 묵어보자 아까는 집에 안 간다고 테킬라 시키도 락해서 시키나 뜨만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이 술을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술 다 깨면 집에 다 태워줄게 저기서 술만 깨고 자자 딱 30분만 쉬었다 가자 아줌마저이 술만 깨고 갈게요 사람을 찾아서